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청자 여러분, 2017년 3월 2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오늘도 스트리밍이 안 좋네요. 이게 매번 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버퍼링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설교를 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를 나오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몸의 습관이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근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조금 정신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이렇게 말도 하죠. 정신적으로 어떤 그 부족함 같은 거, 결핍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듯 하고 말이에요. 또 어차피 설교, 말로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또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단순히 이제 설교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뒤로 제가 기도로 시작을 하고 본문을 읽고 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로 마치지요.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드리던 예배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교회라고 했는데 말이죠. 우리 작은 자교회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토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바울이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8절쯤에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피쿠로스 철학자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런데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벌였대요. 기원전 뭐 300몇 년 전서부터 한 300여 년간,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국이었다가 제국으로 변하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헬레니즘 뭐 시대다, 시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발행했던 두 개의 큰 철학 사조가 스토아 철학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복음과 철학이 흡사 대립하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바울과 논쟁을 벌이더라. 우리 백승아님 들어와 주셨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버퍼링이 심합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좀 답 좀 써주실래요? 이게 지금 그 스트리밍이 나쁘다고 또 시작하자마자 그러네. 그래서 제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도 좋다고 말하다가 바로 그저 몇 초 만에 다시 나쁘다고 나와서 오늘 어쩌면 버퍼링이 계속해서 심할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 이들과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초등 학문이니 세상의 속임수니 또 세상 철학이니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복음과 바울이 전한 그 하늘의 구속섭리라고 하는 그 복음과 그 충돌을 벌이는 듯, 갈등을 벌이는 듯, 서로 주장이 어긋나는 듯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우 무가치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은가요? 방송이?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철학이나 사상 등을 배운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세워줘요. 우리가 우리 되게 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등등을 세워나가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지지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자체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 세상 속임수 등의 표현으로 복음과 즉 하늘의 구속섭리와 갈등을 벌이고 충돌을 벌이며 더 나가서는 거의 가치 없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 오늘도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이에요.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논쟁을 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쩌죠? 저는 뭐 철학을 뭐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에피크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 아마 제가 소개를 드릴 때에 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황 목사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깊이 알지도 못해요. 저는 그냥 살짝 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뭔가 해서 조금 찾아보는 정도거든요. 주로 뭐 인터넷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개론 정도 살짝 맛배기를 써놓은 책들 있잖아요. 그 철학을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뭐 철학책 같은 거 뭐 거기에서 살짝 조금 힌트를 얻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 사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것에 대한 그 핵심 주장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살짝 귀동량도 하고 또 눈으로 훔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살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왜 논쟁을 벌이는가? 바울은 왜 논쟁을 벌이고 더 나가서는 거의 가치가 없는 듯한 뭐 세상의 속임수니 초등학문이니 정도로 묘사를 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이유와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은 이런 것을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에피크로스, 그리고 바울 이렇게 오늘 방송 제목을 거창하게 잡아봤어요. 뭐든지 말이에요. 주제라는 것이 좀 내로다운이 돼서 좀 좁혀진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이렇게 말의 내용이 좀 그래도 충실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깊이가 있게 되고 그런데 이 주제 자체가, 토픽 자체가 이제 크면 아무래도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그 스토아 철학, 에피크로스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수박 겉핥기식의 말밖에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고 또 제목 자체도 이렇게 크게 잡아놔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헬레니즘 시대에 그 스토아 철학과 에피크로스 철학이라는 것이 발흥을 하고 유행을 했고 당시에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절대로 주장하고 있었고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대 배경을 보면 아무튼지 그때 뭐 그리스는 이방인들이 세운 그 대제국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점점 퇴락해 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일본 식민지를 경험을 했죠. 일본의 식민지. 뭐 자유도 다 뺏기고 또 먹고 사는 것도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피지배 민족의 그 삶이죠. 그런 것처럼 그때 그 그리스의 뭐 그 도시 국가의 시민들의 삶이 좀 그렇게 변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철학이라는 것이 자유자들, 그러니까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의 철학, 그리고 그들을 위한 철학이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와 같은 시대 그 배경에 따라서 좀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거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죄송해요. 그런 거래요. 그런 거. 그런데 스토아는 뭐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에피쿠로스는 이름인데 스토아는 이름이 아니라 뭐 강당이라는 뜻이라지요. 뭐 그런 데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뭐 그러는 바람에 울긋불긋한 벽이 있는 그 어떤 강당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라고 했다고 하죠.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면, 스토아 철학은 개인과 전체가 만약에 불화를 하잖아요. 개인과 전체가 갈등을 벌이고 불화하게 되고 그러면 개인인 자기를 부정하거나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전체와의 대립을 해소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거, 이게 스토아 철학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버리는 거죠. 전체를 택하고 전체 안에서 내가 녹아지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겠죠. 뭐 철학적으로는 다르게 더 근사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충분한 설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은 굉장히 크게 확장됐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저 도시국가의 시민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확장된 세상 속에 처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자기가 속한 세상이. 그런 것에 따라서 개인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조금 위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의미와 가치가 많이 왜소해지게 되었더랍니다. 되었대요. 근데 이러한 세상은 그 개인에게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는요, 미래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 그러니까 개인은 스스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의 시민으로 전락한 시민들은요, 능력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결정론자가 된다네요. 결정론자. 그러니까 결정론이라는 것은 내 삶이 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이 결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팔자 나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팔자 못 고친다 이거죠. 사주대로 인생 살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예정된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씩 내딛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노예였답니다. 근데 노예치고 노예면 노예답게 살지 명상이라는 거를 많이 했대요. 뭐 이렇게 사유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나 봐요. 이렇게 이게 기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돼지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면 저절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깊고 넓어지겠죠. 물론 장고 끝에 악순환한다고 그 깊고 넓다는 것이 반드시 뭐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될 텐데 이 명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명상을 많이 하는 거로 보이겠어요? 일 안 하고 생각에 빠져 있는 거는 그냥 게으르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대요. 다리를. 그래서 평생 불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구가 됐으니까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두고 보다가 그 쓸모없게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그로부터 얻을 수 없으니까 쓸모없게 되었겠지요. 쓸모없게 된 그 에픽테투스를 철학자인 이름도 어려워 이 사람들은 무소니우스 루포스라는 사람의 강의에 참석하도록 허락을 해줬대요. 하도 이렇게 생각에 자주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많이 빠졌으니까 말하는 것도 좀 노예치고 별달랐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철학 강의에 가봐라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강연에 참석했던 이 에픽테토스는 그 강연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랬답니다. 왜 그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까지만 해도 자유인 즉 사회적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유인이며 또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철학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철학이었다면 이 노예가 가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노예도 그들과 같은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자유인과 같은 그 진정한 자유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강연을 듣고 나서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 에픽테토스가. 그러면 그 이와 같이 결정론, 운명론 등에 운명론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스토아적 사상을 가졌던 이 사람들, 개인의 의미와 가치는 이 확장된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왜소해졌고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는 그 개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되어졌었을 때에 도대체 에픽테투스 같은 노예가 그것도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는 어떤 그런 걸 뛰어넘는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정념이라는 거였대요. 정념. 그러니까 이 정념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어떤 정신적 의연함 이걸 정념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 그리스 말로는 어떤 단어가 있나 봐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 정신적인 어떤 의연함 같은 거, 초연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예라는 자신의 신분, 거기다가 더 나가서 다리가 부러져서 외부적인 힘, 즉 주인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힘이 자신을 장애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러한 그 팔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결정론을 가지고 있는 운명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매우 가혹하다고 할지라도 이 정신의 덕이라고 하는 재산을 만약에 빼앗기지 않는다면 내 삶은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다. 평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뭐 대충 그 스토아 철학이래요. 뭐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덕적 실천이나 아니면 어떤 명예, 또 뭐 정치적 실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그러니까 좀 더 그 자신으로 축소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의 삶의 영역을 확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뭐 그 그런 것들을 얻고자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게 뭐 또 스토아 철학의 사상이라고도 그래요. 아무튼지 이게 스토아 철학이고 또 에피쿠로스 철학은 아이고 이거 뭐 철학을 한 사람이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철학을 한 사람이 성경까지 다 공부를 한 사람이 이런 걸 해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그 스토아 철학은 그 만약에 개인과 전체가 불화하게 되면 개인이 자기를 부정하거나 포기를 함으로써 전체와의 그 대립을 해소하거나 화목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이거와는 약간 반대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가 불화를 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전체를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포기하고 내가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내 개인의 사적 영역 속에서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 이걸 거부해요. 에피쿠로스 철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내가 속한 전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내가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있는 것, 내가 조종 가능한 것, 그건 내 삶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종 가능한 것, 그 전체는 아예 forget it,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내가 직접 조종 가능한 것, 다스릴 수 있는 그 부분, 그 사적 영역 속에서 그 자유를 추구하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곳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때를 놓치고 산대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막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대요. 그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죽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때를 놓치고 그저 바쁘게 살아가며 그러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지 않을 오늘 우리가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어차피 전체 내가 어떻게 손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 개인의 사적 영역 이 가운데서 내가 보람을 찾고 자유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애쓰자.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죠. 뭐 이런 거 같을 거야. 요즘에 그 독박 육아라는 말 많이 하죠. 왜 독박 육아? 아, 이거 내가 왜 해야지? 요즘 젊은 그 아내들이 이런 말을 엄마들이 많이 한다죠. 그러면서 사회적 연구를 통해서 가사노동이 실질적으로 뭐 얼마만한 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연구도 해서 막 발표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하루 평균 몇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그 가사노동에 전업주부가 시달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사회적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또 어떤 경우는 그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나중에 퇴근할 때 그 아기를 데리고 온 다음에 여전히 집안에서는 아내가 여자가 더 많은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육아 부분에 있어서 육아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일로 내가 느껴질 때 힘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이 나에게 놀이가 되거나 즐거움이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미가 직업인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선수로 돈벌이를 해요. 그거 괜찮단 말이에요. 바둑을 좋아하는데 바둑으로 돈벌이가 가능해요. 이거 괜찮다고요. 그렇죠. 물론 그 가운데도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나하고 둘하고, 아이가 여러분 둘보다 하나 키우기가 더 어려워요. 둘일 땐 자기들끼리 노는 시간도 있는데 하나일 경우는요 내내 엄마 그 바지 자락 붙잡고 있고 또 계속 그 눈길을 줘야만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꼬물거리는 손가락 보고 이쁘고 말이에요. 그리고 방긋방긋 웃거나 아니면 뭐 건강하게 소대변을 볼 때 그런 것을 보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상황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라는 거거든요. 상황이 인식을 지배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순전히 일로만 다가올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물론 바깥에서 남편이 고생한 건 알지만 안에서 나 역시 그 가사노동과 그 독박 육아로 남편만큼 만만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일이 종료가 되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그때까지 아직 퇴근하지 못한 거나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독박 육아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전체를 포기를 하고 내가 직접 다스릴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그 사적 영역 속에서 자유와 보람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생각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냥 때를 놓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것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나름대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독박 육아 하시는 양반들 깨어있어서 독박 육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그 부분, 남편이 조금도 그 독박 육아를 해방시켜줄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전체다. 예를 들면 나와 아이와 남편이 있는 그 전체에서 전혀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라면, 그 전체라면 그 전체를 포기하고 그 가운데에 때를 놓치지 말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죽어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아라. 그런데 또 그거랑 약간 다르군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남편과 투쟁을 벌이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 우리 삶 속에서 이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에피쿠로스 철학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어지는 듯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그 에피쿠로스 철학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가 불화를 했을 때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전체를 자기에게 전혀 동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봤을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에 그 전체를 자기 개인에게 동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던져졌었다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내팽겨진 거와 동일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동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해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가 개인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극명한 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제점이 있는 걸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은 몰랐겠어요. 알으니까 조언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한 발짝 물러나라, 한 발짝 물러나라 라는 거죠. 그냥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조정을 통해서 정의와 행복의 추구를 한다면, 그런다면 아무래도 쾌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도외시한 채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적 영역을 좀 조종하거나 다스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개인의 쾌락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개별자로서의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쾌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 아무래도 좀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에피쿠로스의 돼지들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사실은 받았대요. 스토아 철학이 정치가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에 반해서 에피쿠로스 철학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사람들 기질, 성격, 성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뭐 좀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명예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이렇게 내놓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스토아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 개인의 사적 영역의 조정, 즉 자기 개발 같은 거겠지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질 떨어지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당시에 이와 같은 그 헬레니즘 그 시절에 그런 시대에 세상 철학이라고 본과 대척점에 세워놓으면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성경 기록. 이걸 보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좀 그 왜 그랬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제가 뭐 간략하게 지금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철학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 둘 다 이거 두 개 다는 정복되거나 예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은 정복되거나 예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행복 전도사도 있었고 하버드 대학에서 몇 년 전에 그 클래스가 행복에 관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 클래스에 신청한 학생 수가 가장 큰 클래스였었다. 행복을 가르쳤던 그 과목이 뭐 그렇게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뭐 행복으로의 초대 같은 것들이 큰 종교 상품이 돼서 대박난 상품이기도 하고, 행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은 당시에 개인과 또 개인이 속한 사회를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개진해냈죠. 그런데 초점은 다 행복해지자라는 거예요. 방법만 틀렸죠. 방법만.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은 전체는 어차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있는, 내가 조정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사적 영역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자유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 뭐 이런 게 에피쿠로스고, 또 개인, 스토아 철학은 개인을 포기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전체에 동화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화되고 화목을 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유와 정의와 행복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이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나,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더 큰 어떤 사회가 있잖아요. 학생이라면 학교라는 사회, 또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좀 더 뿌리 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조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연방정부의 그 간섭이 워낙 심하고 지방정부의 자립도가 아무래도 좀 미국만큼 이렇지 못하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미국만큼은 돼 있지 않아도 그 자치의 일정 부분 자치를 할 수 있는 그 지방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더 나가서 국가사회에 내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스토아 철학의 생각대로 내 삶을 조종해 나가는 것도 지혜일 듯 싶어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대로 내 삶을 조종해 나가는 것도 지혜일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자기 개발 이론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론들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는 거고, 교회에서조차 그것들을 수용해 가지고 와서 성경의 말씀과 적당히 이렇게 그 연결시켜서 성경의 그 말이 이와 같은 자기 개발 이론으로 변해버린 행복 추구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 있잖아요. 이 말씀인 것처럼 전달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웨이 와닿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세세하고 디테일에 강한 그러한 교훈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과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게 되면 감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매일의 삶이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일 듯 해요. 그런데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바울과 논쟁하였다. 바울이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그런데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이 말쟁이가 말은 근사하게 뭔가 잘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겠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생각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생각을 바울이 개진해낸 거예요.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야, 도대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몇몇 사람은 그가 아마도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것 같다.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예수를 전했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보시자고요. 벌써 45분이 지나갔는데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러한 그 성경 구절들을 보고 읽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고민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왜 바울은 논쟁을 벌였을까?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하늘 섭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어떤 철학과 그 사조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혹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 있는 이와 같은 철학의 이미 철학의 이론들이 우리 뇌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고 우리 뇌가 그 이론들을 명령화해서 우리 몸이 그 이론대로 따라 살도록 했으며 우리 몸은 그 이론들을 따라 사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미 우리 몸은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그 하늘의 그 말이라고 하면서 딱 가지고 왔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그렇죠? 아니 맨날 그 알지도 못하는 신 얘기하면 뭐해? 뜬구름 같은 구원 얘기하면 뭐해? 손에 잡히지 않은 천국 이야기하면 뭐해? 정말 사회에서 그 정말 사지에 내몰려서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삶이 완전히 결정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당장 아사지경에 처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주는 것이 구원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그 영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권력 니므로 같은 권력자들이 용사들의 권력을 잡게 되고 그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욱더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통치는 민주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통치를 하면서 그 통치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그 통치 수단 방법으로 그저 구속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그렇게 압제하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고 성경의 증거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당연히 예수의 정신은 이런 것들을 와해시키고 부서뜨리며 이들을 그와 같은 세상의 박해와 압제로부터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갖고 왔는데 그러한 사상 있잖아요. 그러한 사상 방법이 다르지만 스토아 철학적인 방법 에피크로스 철학적인 방법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듀란트의 말에 의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압제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이론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론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도 육체적 쾌락과 마음의 즐거움 같은 걸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쾌락을 누리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 같은 걸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과 마음의 즐거움 정신적인 위로 뭐 이런 거 이런 걸 뭉뚱그려서 그냥 쾌락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뭐 행복의 다른 말로도 사용을 해 보시자고요. 물론 뭐 철학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면 뻔하단 말이에요. 전체와 개인이 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부정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전체에 융화하자. 그래서 전체와 화목하자. 그래서 내 행복을 추구하자. 이게 스토아. 뭐 전체는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고 내게 부정적이며 악한 영향을 미치니까 전체를 forget it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부분만 극대화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자유와 정의와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에피크루스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해방신학도 결국 이 범주안이 아닌가. 해방신학도 결국 에피크루스나 스토아 철학의 그 범주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과 논쟁을 벌이더라. 심지어 그런 것들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성경 구절도 있더라. 초등학문 심지어 속임수라고 묘사까지 하더라. 세상 철학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바울의 입을 빌어보니까 물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예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외국신을 말하는 거야. 그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었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신을 선전하는 걸 거야. 그런 사람이겠지. 저 바울이란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한 건 예수였다라는 거죠. 예수.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와 같이 그 그리스의 도시 시민으로서, 도시국가 시민으로 살다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거대한 그 제국의 식민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들이 맞닥뜨린 세상은 굉장히 넓어졌단 말이에요. 커졌어요. 그러면서 자유도 상당 부분 저당 잡힌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개인이 굉장히 왜소해졌고 개인의 삶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봤어요. 근데 현대도 동일하더라. 이전과 뭐가 달라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역사도 똑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결국 용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더라.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들이 자신의 왕국을 세웠고, 왕국을 세웠을 때에 인간들이 만든 왕국의 왕의 제도는 이러하더라. 그래서 김남주 80년대 한국의 대표 시인이라고 말하는 김남주 씨도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법은 누가 만드냐? 부자와 권력자가 만든다고,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법 만들고 감옥을 만든다라고 시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시인도 그렇게 증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걸 증거하고 있고 성경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더라. 그리고 신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왕국을 세울 때는 왕이 만드는 제도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 제도, 장치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사유하고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법들을 만드는 법들과 제도와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 아들들 잡아서 뭐 이런 일 부려먹을 것이고, 뭐 딸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킬 것이고, 세금은 열의 하나를 떼서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을 위해서 그들을 또 부릴 것이고, 뭐 이런 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만든 왕국에서의 왕이 만든 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차피 그 죄인의 머리를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라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악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대도 그러니까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 헬레니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격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을 2017년도도 보이고 있더라. 그렇죠. 세상에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원인도 모르고 시신도 수습할 수 없어요. 이러한 일이 2017년도 민주국가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살한 그 캐나다, 아니, 미국 사람이 그 어떤 여자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한 말인데, 뭐, 이러이러한 점은 나는 한국이 좋아. 근데 이러저러한 점은 미국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음악은 한국이 좋고, 음식도, 일본 음식은 좀 맹숭맹숭한 것에 비해서 한국 음식은 굉장히 맛이 다양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맛이 다양한 음식이 훨씬 좋고, 또 여성들에게는 뭐 그 뭐죠 그 커스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이크업 뭐 코스메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거의 낙원에 가깝다. 낙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차별이 있고 인종 차별이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 친절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부는 친절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더 일본 사람들은 더 많이 친절하더라 이렇게 말들 하고 한국에는 고건물들이 없고 다 새 것인 반면에 일본에는 고건물과 새로운 것들이 다 같이 조화스럽게 있더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다. 요즘에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연구를 한 끝에 어떤 여러 학문들이 있겠죠.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많은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다는 거죠. 2017년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큰 다른 점이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사도행전 17장 18절 제가 한 절만 읽어드렸는데 사실 그 밑에 쭉 이제 좀 바울의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늘의 교훈을 취해야 될 것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사람의 삶 속의 해결책, 그러니까 정의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를 했던 이 두 철학 학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며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아무리 정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어떤 정신의 의연함, 초연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도 안 드세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말해요. 그것도 외부적인 위협과 힘에 의해서 죽음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도덕적 그 무엇, 내가 도무지 남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내가 지켜대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몇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다수에게 적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지? 의지를 willpower라고 영어로 하는데, 마음의 각오와 그 각오에 따른 실천, 이것을 의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의지력이 사람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인데 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느냐, 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 그리고 더 나가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몇이 있다고 하는데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그쳐지는 거라면 그래도 그 사유라는 것이 가능한 인간이 그 사유가 만약에 1서부터 10개의 영역까지를 한다면 그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사유를 할 수 있다면 사유하는 그 공간의 한쪽 구석에서는 그와 같이 선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것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무지 내 거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념이라는 것을 지켜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자유와 정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100%가 인정을 해주며 그것을 수용을 하고 지지를 해주겠느냐. 아쉬움이나 아니면 안 가본 길, 두 갈래 길 시에서처럼 가보지 않은 삶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내 사유의 영역에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해가 가능하게 제시가 되진다면 그러면 이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제시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순히 그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 그런 해방의 또 다른 차원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단다? 본래? 그가 죽었어. 그가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서 매우 처참하게 죽었거든. 근데 그의 죽음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이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즉 한계를 가졌음으로 인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 모순과 왜곡 그것을 모두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죽음이란다. 그리고 인간이 더 나아가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왜곡된 삶을 송두리째 개선을 해주는 그와 같은 죽음이란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또 다른 차원의 해방을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구원을 말을 하고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제가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밑으로 쭉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17절 말을 하니까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 논쟁을 벌였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당신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 우주와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창조자로서의 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우주였겠죠. 그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그때 당시에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기에서 보니까 아테네라는 도시가 18절에 나오나요?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국가에 있었던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시절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렇지만 확장된 세상 속에서 개인이 굉장히 왜소하게 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외국의 신을 전하는 것 같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도시나 그 밖에 너희들이 들은 바와 같이 다른 도시에서도 있다고 하는 그 신전에 관한 그 신들, 그런 신들이 아니야. 그런 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송두리째 인간이 사실은 우상에 불과하는, 말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시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27절에 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신을 찾게 하시련다, 하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사람으로 하여금 신을 찾게 하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한 말씀을 더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27절에 여러분들 이 구절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저나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 이 구절이 어쩌면 굉장히 생경하고 낯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사실은 칼빈이 하고 있죠? 칼빈이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전적인 타락은 전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어서 영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손가락 하나, 눈 하나 깜빡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입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 교리랑 다른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1장의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을 온 자연 만물에 담아놓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더듬어 찾으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입이 없는 것 역시 맞는 말이라는 거죠. 맞는 진술. 즉 예수의 존재를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주변에 배회하고 있었던 귀신은 몰랐나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듣고 있어요. 신의 존재를 나는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분을 구원자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영적인 전적 타락 부분이라는 거죠.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린 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담아놓으신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다, 만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에 따라, 그의 신학 이론에 따라서 그것을 교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카톨릭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찾아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우리 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의 사상, 그 사상의 모든 디테일들을 명령화해서 우리 몸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그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논쟁을 벌이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논쟁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에서 추구했던 것 말고 한 차원 또 다른 차원의 정의와 자유와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논쟁을 벌였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찾기만 하면,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을 Trust in God, 요한복음, 그리고 미국돈 일본에 나온 것처럼 신뢰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나의 영과 혼감이 골수까지라도 쪼개고 남는 것이 되게끔 그 말씀을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이, 바울이 또 다르게 제시한 그 예수와 부활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1절 32절에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래간에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는 비웃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여전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말로는 부족한 게 있고 한계가 있으며, 내 사유의 영역 가운데 한쪽 부분에서는 내가 명예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어! 라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더 듣고 싶소. 부활이 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날 수 있어? 그와 같은 일이 예수 안에서 벌어질 수 있어? 그 사람의 죽음이 과연 내 삶의 치명적 왜곡과 모순을 가져다 주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자세히 듣고 싶소? 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르죠? 제가 인식하는 것과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재명 씨는 오히려 6.25 때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한쪽 측면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6.25 때만 해도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오죽하면 이성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어떤 생물학적인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내 상황이어서 아기를 낳지 않고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뭐 3포, 5포, 7포, 9포 이젠 셀 수 없어서 N포 세대다 이렇게까지 스스로 말을 하며 자기가 속한 나라를 헬조선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와 같은 때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권세가 경제적 권세가 정치적 권세가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한국도 중산층이 없다고 하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은 상류층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아무튼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의를 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라는 거죠.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그 행복으로의 초대 이 스토아 학파나 또 에피쿠로스 학파가 제시했던 것들을 성경과 교묘히 연결시켜서 교회에서 종교적 상품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학문들이 더 많이 발전했고 여러 이론들이 더 많이 발전했으며 사람들 살림살이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 발전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 말씀에 어떤 원칙을 제시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런 디테일들과 적당히 연결시켜서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왜냐하면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사유의 폭에서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퀘스천으로 남아있고 궁극적인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순과 왜곡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Lord, 주인,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임금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초등학문, 세상 속임수, 또 세상 철학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그것으로 내 삶의 모두를 그것들에 조종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얻게 되어진 하늘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건 단순히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촌이 미쓰비시라는 전범 기업에 찬밥 한 덩어리 얻어먹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형은 학도병으로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누이는 성노예로 끌려가고 엄마와 아버지는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천성에 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 등 돌리며 그저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도피의 개념으로서의 그게 아니다. 그랬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마약일 뿐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의 이 땅에서의 모형이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신자가 지체 대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르죠?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해방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해방이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겉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인권과 자유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절대선을 설명할 때, 인간에게 입혀진 절대선을 설명할 때 인권과 자유로 평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이해가 가능한 설명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추구하니까 오해가 저에게 있고, 세상에서 무슨 진보니 뭐 좌파니라는 소리를 듣지만 저는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쟁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들은 예수와 전에들은 부활을 오늘도 살아가며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냥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처음 난 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나도 이제 부활될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장차를,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을 전해드렸지만 이와 같이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었잖아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약이 있고 모질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것들과 논쟁을 벌였던 이유는 그것들이 다 가치 없거나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제시했었을 때 그 제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도대체 그것이 뭐냐, 외국신을 전하는 것이더냐,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도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풀어 가르쳐주길 소망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또다시 제시된 것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왜 성경을 믿는가 비밀의 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성경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제시되지 않은 그 다른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것들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기록들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밀의 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두어 번 정도, 두 회, 세 회 정도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감히 철학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철학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늘의 구속섭리, 그것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신의 영역의 이야기들, 그렇지만 인간 세계에서 충분히 구현되고도 남을 만한 신의 영역의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천의 내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심에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을 추는 것 같이 정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구가하며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